예,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의 말씀에는 나면서 길가에서 앉은뱅이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흙을 눈에 침과 함께 짓이기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그가 낫게 되었던 장면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예, 안식일 날이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 눈을 씻고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의사도 환자를 치유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일할 수 있는 이날 일을 한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셨을까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평일에도 많은 병자들,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지만 안식일날도 이런 일들을 똑같이 행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큰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은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에 불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논쟁이 그들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 예수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예수님을 완전한 눈으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제한된 지식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이단한 사람이 너무 대답을 분명하게 하고 점점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 부모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18절에 지금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이고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보게 하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최소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의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뜨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셔서 내 아들은 장성하고 다 컸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어진다는 것, 이제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들이 친척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해줬다는 것들을 당연히 들었을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할 것이라는 것들을 아들도 듣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흙을 눈에 발라 붙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내가 순종했더니 그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사람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결국에는 24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치유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는 죄인인 줄 우리가 선언하고 아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 맹인이 또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27절에 내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래요. 이 얘기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겠다. 앞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들로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30절에 이 사람이 또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릅니까? 자기는 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왜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말을 못합니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저는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이 34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가 계속 이렇게 대답하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너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 그러면서 쫓아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권력이나 지위도 갖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할 때 오늘 이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아는 한 가지만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그들을 출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상황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자신을 낫게 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받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인습 이런 것들에 얽매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의 믿음을 내가 경험한 것만큼은 정직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 이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부풀려서 과장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은혜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의 고백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뭐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뭐 하는 분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어디 시카고에 마트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제 아내랑 저랑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떤 분들이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뭐 저희가 뭐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아 그냥 뭐 일해요 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나 또 여러 가지 뭐 그냥 상황상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굳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이런 상황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분명하게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분, 내가 은혜 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여러 번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을 정도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무슨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도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 거의 전체를 다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교만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누군가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제한된 눈으로, 바리새인들은 이미 결론을 정하여서 자신들은 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더니 한국에 요즘 뭐 전염병들이 이제 곧 돌 거라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공포를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조금씩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비판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들의 출석률이 줄었다.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 20%도 줄었다 아마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도대체 뭐 무슨 믿음을 갖냐 그러고 조롱하는데요. 어떤 정확하게 현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세상에 있는 뭐 식당, 극장, 백화점, 상가 이런 데는 손님들의 수가 10분의 1, 뭐 진짜 뭐 20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이나 또 뭐 성당 이런 곳들은 훨씬 더 많은, 막 절반,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의 숫자가 들어드는데,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가장 적은 그 숫자의 변동을 보이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것들을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을 위해서 또 이중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의 닫혀진 마음으로 그저 세상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